시대 서류를 심해 겸손은 어디에 경솔하게 의시돼 집단의 의지에 비실이 바라치네 먼 적은 웃음 뒤에 한숨을 쉬네 언어의 숲을 헤매다가 지쳐 잠이 드는 삶의 숨은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종이와 펜으로 만드는 몇 줄을 위해 지난 밤을 세운 언어의 숲에 남은 꿈 이대로 끝날지 모르는 작두의 춤 참아도 새어 나오는 감출 수 없는 한숨 하루에도 수십 번 청춘이란 놈을 진혁기에 증명해야 하는 가능성의 포문 Life is beautiful Song is all this life 네 밤을 채워주는 Life is beautiful Song is all this life 잠들지 못하고 난 이 밤을 또 노래 인생은 경험 때론 힘겨워 눈물을 꺼도 다시 일어나 걸어 고민에 다 No 넌 이미 아는 걸 계속해 재촉해 우리의 가능성 아직은 시작 갈 길은 멀지만 조금의 의심도 걱정도 하지만 마술은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땐 비로소 시작되니까 어제의 실패는 돌아보지 말고 오늘의 도전은 지금 시작해 바로 몰아치는 파도 그 거친 바다로 부딪히는 만큼 넌 가질 수가 있다고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제 떠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두고 봐 너와 나 반드시 승리해 우린 이 자리에 인생은 경험 10년 뒤에 겸허 할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 전혀